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행복 넘친 모습이 외국의 보들이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여성동맹대의 비단단장 인나완 깨우분파는 조선에는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기지도 급진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꾸려져 있다고 하면서 정녕 이 모든 것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신 조선의 선대수령들 그대로이신 경야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펼쳐주실 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소년 야영단 단장 따치아나 클리무크는 자식들을 교육 조건이 훌륭한 학교와 야영소에도 보내고 싶고 취미와 소질에 따라 자기의 희망을 한껏 꽃피우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의 소원이 조선에서는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 조선이야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아이들의 낙원이라고 경탄했습니다. 베이루 근로자 총연맹 대표단 단원 베이루비트와 메히아 이치바리아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적 차별과 각종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 있지만 사회주의 조선에서는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고 있다고 했으며 나이지리아 소년 야영단 단장 보보라비 아부파카르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이시야말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친오보이시라고 하면서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만복을 누려가고 있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고 말했습니다.